I miss you girl, I need you girl. Untouchable, driving me, driving me, driving me crazy. Nobody, nobody, 아무도 원하지 않아 but you.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I want you. It's okay, it's okay. 너만 곁에 있다면은 it's okay. 미쳤대, 미쳤대. 이런 사랑을 하는 내가 미쳤대. 총 맞은 것처럼 주먹이 손가락 사이로 계속 줄줄 새고. 사랑이 그렇게 쉬워. 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 들리나요? 듣고 있나요? 그대 내 맘 속에 영원한 내 사람. 넌 누가 봐도 딱 my style. 우리 노을처럼 뜨겁던 우리 사랑. You're driving me crazy. 날 잊지 마 baby. 날 떠나서 행복하길 바라고. 날 잊지 마 baby. 널 위해 하는 거지 나. 미치도록 널 원하고. You're driving me crazy. 너 없이 살 수가 있을까. You're driving me crazy.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You're driving me crazy. 미칠 것 같아 이대로는. Oh yeah. 내게 돌아와 baby boo. 내 맘속 그대 you. You. 내 안에 그대 you. You. Goodbye but I love you. 다 꽂지만 난 나쁜 남자. 기별이란 날카로운 가시를 삼키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함께 탄 이별 택시. 너를 만난 시간이 제일 난 행복해. 하루살이처럼 하루만에 보고 싶다. 넌 날 잊었니 사랑 이제라면. 나는 유치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게 이제 너와 나의 비해. 하루하루가 미치겠어. 마치 구름이 썼대. 어떡하요 다시 돌아오자 믿어봐 believe 괜찮아요.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잠시만 남겨. You're driving me crazy. 날 잊지 마 baby. 날 떠나서 행복하길 바라고. 날 잊지 마 baby. 널 위해 하는 거지 나. 미치도록 널 원하고. You're driving me crazy. 너 없이 살 수가 있을까. You're driving me crazy.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You're driving me crazy.